I love myself. I love my fellow, my face and my way. 내 손 안에 내 손 안에 몇십 명 백 명.